하루를 둘러봐도 내 사람 하나 남지 않아. 인생은 가끔 견뎌내기 힘든 아픔. 다들 그렇지 뭐, 저마다 하나의 아픔. 어른이 되면 뭔가 되어 있을 줄 알았지. 하지만 매일매일 후회와 고민뿐인걸. 쏟아지는 일거리에 밤과 낮으로 씨름해.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다크서클로 신음해. 사랑도 가고 시간도 흘러가고 매일 아침 새롭자고 다짐하고 각오하고. 꽤나 많았던 상처가 요즘 들어서 조금은 덜 쓰려. 친구들과 기울인 술잔에 오늘도 나는 속 쓰려. 근데 있잖아, 결국 시간 이야기야. 아픈 너에게 들려주고 싶던 이야기야. 지나고 나니 결국 모두 이쁜 추억이야. 아픈 너에게 들려주고 싶던 이야기야. I'm so